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은 그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서 큰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잘 경청해 주셨지만 혹시나 지금까지 잘 안 들으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은 더욱더 잘 주목을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한국에 가면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검사하면 혹시나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검사를 받지 못하겠다. 이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작년에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며칠 후에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우편으로든지 혹은 이메일이라든지 그 결과가 저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메일로 왔었는데 처음 파일을 딱 열어보면서 마음에 두근거림이 좀 있었습니다.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심각한 질병이 의심이 되니 정밀검사를 받아라 이러한 소견이 써 있으면 얼마나 마음에 심란한 걱정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의사가 분명히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치료는 올바른 진단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이방인들, 유대인들 모두가 다 죄인임을 밝혔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으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니다,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들의 죄악성,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너희들은 모두가 다 나쁜 놈들이야 이런 것을 말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필요성, 우리들에게 복음의 필요성,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너희의 상태를 좀 올바로 인식하여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부터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비로소 말씀을 해주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특별히 율법과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서는 결코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의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알고 있고 너희들도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다시 말해서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아라 이러한 뜻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0절 이하에서 기록된 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계속해서 나열했습니다. 좀 반복되는 내용이긴 해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누가 이렇다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다. 이러한 진단이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 일어서시오 라고 세워놓고 이 사람은 바로 이런저런 죄를 지은 그 죄인입니다 라고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지금 당장 언급할 것도 없고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 율법에 의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한자 성어 가운데 유구무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 잘못을 인정할 때 입은 있지만 변명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진 유구무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나는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는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들을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유구무언을 만들어 놓는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그 율법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는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도대체 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러한 항의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20절의 말씀인데 2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율법에 있는 그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분명히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을 것인데 그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을 깨달아서 알게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동안에 다른 성경 공부나 설교 시간에 법조항, 다시 말해서 스탠다드가 있어야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법전이라고 하는 그 스탠다드를 가지고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뜻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만일 스탠다드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온전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목사님의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되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자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면 뼈에 어디가 금이 갔는지 뼈에 어디가 부러졌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그 엑스레이를 수십 번, 수백 번 찍는다 할지라도 그 엑스레이 자체를 가지고서는 부러진 뼈를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붙일 수가 없습니다. 엑스레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뼈에 어디가 이상이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기능까지가 바로 엑스레이의 역할입니다. 바로 그 엑스레이의 기능을 율법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 그 자체를 가지고는 우리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크나큰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밖에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엑스레이를 10번 찍고 100번 찍고 수십 번 찍어가지고 그 부러진 뼈를 붙이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율법이 하나님을 의롭게,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바로 여기서부터가 크나큰 전환점입니다. 한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도 처음에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전환점이 여기서부터 생겨났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그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까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은 의로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수준에는 뒤꿈치조차도 따라갈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합당하게 벌받고 죽어야 합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야, 너희들은 죽어서 마땅한 죄인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끝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오히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했으니 여기서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의입니다. 누구든지 이 의의 옷을 입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지금 21절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됐으니까 다시 만들어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에서 표현을 할 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성경을 지칭하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구약성경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인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계시해 놓았던 사실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가 스스로에 대해서 진단해라 라고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은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랑이가 정말로 짧은 그 뱁새가 가랑이가 넓은 황새를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율법을 주시고는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악한 신으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조금 잘 지키는 사람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죄책감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상한 문제를 율법이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는 따로 있는데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급되어 온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무엇입니까? 이제 바울은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데 22절의 말씀을 다른 어느 것보다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앞에서 지루할 정도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해왔던 것이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것도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22절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밑줄을 쫙 그어놓고 별표도 좀 해놓으시고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해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가능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믿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정해놓으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항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감히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어설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됩니다. 왜 구원의 기준을 믿음으로 합니까? 이것으로 해야지 아니면 저것으로 해야지 하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인간이 고민하거나 하나님 앞에 항의할 만한 그러한 영역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정에서 죄인이 판사를 향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보충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의의를 그저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지 뉴질랜드 사람이든지 그것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또 빈부귀천을 묻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 들으실 것은 지금까지 그 사람의 삶이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그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묻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것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가운데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하시겠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무서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는데 그것이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좀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합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직까지는 좀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지만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쭉 같이 공부해 보면은 그것이 아 그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훗날에 알게 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히 로마서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 사람이든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사람 보기에 어떤 사람은 더 타락했고 어떤 사람은 덜 타락했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여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의 구원에는 절대적으로 무능한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셔야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고 그 방법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행위나 공로가 없이 그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조건 없는 은혜에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과 충돌하는 것이 생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운 분이신데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신데 그 죄인이라고 한다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마땅한 것이지 어떻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해 줍니까? 이러한 의문이 우리의 신념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재판장이 법정에서 이 피고는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수십 가지를 열거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선언한다면 여러분들 상식에 그 재판이 정의롭다고 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죄악된 그 인간들을 무죄로 선언하면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량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노예시장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로서 값을 대신 주고 꺼내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저 사람에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돈을 갚을 만한 힘이 없으면 자기의 몸을 팔아서 다시금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그 빚을 청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까운 친척 가운데서 혹은 재력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빚을 갚을 사람은 받을 사람은 그저 빚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예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돈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형제가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을 뭐라고 불렀는가? 바로 속량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속량. 바로 우리가 기독교 가운데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달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죄인들을 무죄라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야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죄인에게 무죄를 선언하기 위해서 독생자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스스로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가 아프기만 해도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다른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아이를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에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심장병이 있는데 그 아이의 심장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의 심장을 그 아이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일을 그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요. 그 결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은 잊어버린 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선하게 삶으로 의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서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인간의 죄성과 무능력함을 설명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처음부터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좀 하나 부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 함께 좀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미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마음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좀 간구해 보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